바로 해. 난 정말 bad boy. 사랑보단 호기심뿐. 그동안 난 너 때문에 깜빡 속았어. 넌 뭐간 거야. 넌 재미없어. 매너 없어. 넌 devil devil 넌 no, 네 핸드폰 수많은 남자 한 글자만 바쁜 여자 내 코까지 역겨운 perfume 누구 건지 설명해봐. 넌 나 몰래 누구 만나니 끔찍한 두 발을 못 고쳤니. 뒤 아파도 손바닥 아닌걸. You better run run run run run 다음 오빠 가도 찾을래. You better run run run run run 날 붙잡아도 관심 가질래. 내 곁에서 살며시 흘릴 다른 여자 꼭 훑어봐. 나 없을 땐 넌 super playboy. 고개 들어 대답해봐. 넌 재미없어. 매너 없어. 넌 다부 다부 넌 넌 You better run run run run run run 다는 못 박아 더 찾을래. You better run run run run run 해 붙잡아도 관심 가.